했던 전부 된 그대 분내기 나의 목적. 흑현적 없는 삶은 오기로 시적 라임을 출력. 출생 출신 투비지 삶에 깊게 새긴 이력. 노력과 실력 협력이 내력이 슬로건. 난 눈먼 장님이라 오직 한 길로만 걸어. 걱정 아닌 격정 결정적 삶의 여정. 내 설정은 열정 또한 심장이 날 대변. 시련 비련 미련 너 날 멈출 수가 없어. 좀 더 나답게 사납게 남과 다른 우리답게 거침없이 거칠게. 현실에 맞서 싸우네온 실속 너와는 다르게. 우리의 실타래 속 이 세상관 정반대. 나 향하리 옥 사막이 큰 오아시스를 찾기처럼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두려움은 없으니 난 발하리 또 나르리 내 무대 위에 올라서 내 숨과 공장은 온갖 땀을 남김없이 태우리라. Yeah. 미래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니? 비교와 용기 어둡니 깎는 너의 오기는 대체 내 삶 어디에 투자했니? 베르든 있어도 돼. 필요하다면 자지 않고 필요하다면 쓰지 않으며 게릴라 전에 개베라처럼 욕심과 사침에 통을 겨누며 나 뒤에 내 꿈을 위해 달림의 열림이 없네.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 달리고 달려 지쳐 쓰러져 모든 걸 잃어 빌어먹어도 후회할 일은 없다. 세계 지붕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듯 올라 2BG의 4번 타자 스나이퍼의 두약 독약을 거침없이 마시는 줄리에 그녀와 같은 사랑이 많아 나의 주위에 언제보다 나은 오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회개하는 청년 마냥 마녀 사냥자.